채널 A, CD 채용 전환형 인턴 전형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인턴 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이며 12월 26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널 A 인사팀에 문의 바랍니다. 나라 키움 대학생 주택 2022년 2학기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각각 마포와 강동에 위치한 대학생 주택에 여학생 1명씩 모집하며 입주일자는 12월입니다. 최우선 입주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며 해당 대상자는 선착순 즉시 선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 서부개발처에 문의 바랍니다. 백남학술정보관에서 학위 논문 접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6시간이며 급여는 시간당 9,16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술기획 운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9일 체포나 구금을 당할 수 있는 데에도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시진핑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한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는 지난 며칠 사이 베이징, 우한, 청두 등으로 확산됐고 홍콩과 대만은 물론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다치고 그녀의 8세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농공읍의 다세대 주택에 함께 살고 있던 여성과 그 아들을 해당 남성은 위협하려다 우발적으로 찔러 다치고 숨지게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직후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중국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봉쇄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한편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시위 확산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